저희 캐나다 고스 39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 뭐 똑같죠. 뭐 근데 지금 이제 학기 끝나가니까 네. 지금 이제 학기 아마 한 2주, 3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시험 마지막 시험 남아 있고 한 이쯤 되니까 이제 서서히 그 분위기가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이제 아이들도 안 나온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약간씩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느슨한 게. 예, 그 실기 시험인가요? 시험 남았다는. 진짜 실기 시험도 있고요. 네. 필기 시험도 있는데 네. 대충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험도 여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학기 중간이랑 말에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이 있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시스템 자체는 뭐냐면은 딱 두 번의 시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마다 계속 짜잘짜잘한 평가가 있어요. 예. 예. 여기 이제 특징이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저희 애들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ESL 영어 여기서 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시스템은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거죠.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중간 중간 그러니까 체크를 계속 하면서 아, 예.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중 자체를 네. 중간 기말 딱 두 개만 딱 포커스 해가지고 시험 두 번 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계속 체크해 나가고 사람 이렇게 좀 쪼면서 공부도 좀 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대단히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조금씩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 것 공부를 같아요. 시키긴 하네요. 예, 여기서 그렇죠. 너무 또 토론토에 비해서 안 시킨다는 그런 좀 한국 부모들의 예. 좀 불만이 있긴 한데, 예, 뭐 꾸준히 그렇게 애들 괴롭히면서.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뭐, 저야 뭐 성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나름 관심도 있고 또 의욕도 있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처럼 예, 뭐 나이 문제도 있고 또 체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이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력을 아주 장시간 발휘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뭐 학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해야죠.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아이들 경우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뭐, 하는 게 없다. 사실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초등학교라는 게 이제 8학년까지니까, 네. 8학년까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정말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는 적어도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고학년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희 애들 그 공부하는 거 보면은, 되게 많아요. 할게 되게 많아요. 스스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한국 그, 교과 과정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사실, 그, 두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 사회, 뭐, 역사 이런 건 비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그렇죠. 한국사 안 가릴 그거고 여기 뭐 의회 제도 이런 거 우리나라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대통령 이제 중심제이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런 거 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건뭐 과학이라든지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수학은 확실히 뭐 떨어지는 건 맞는데 반면에 또 한국에서 지금 중3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중3에 해당하는 건데, 중3에서 안 배우는 것,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과정을 또 가르치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중3에서 여긴 또, 예, 9학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신도 있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어느 게 쉽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려면은 얼마든지 깊게 할수 있는데, 뭐 여기 애들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뜻이 없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예. 뭐 그래서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공부라는 거 자체가 이제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안 가리킨다. 뭐 여기 너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더 깊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가지고 자꾸 학교 탓을 하는 거는, 예,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리킨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애가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못 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 탓을 한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한국에서 너무 많이 할것 같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많이 하는 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많이 안해 하면 하는 게 싫으면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냐? 그건 아이가 부모한테 달려 있는 거지. 그럼요. 이 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시스템 문제를 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왜 교육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냐? 뭐 이런 불만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그 소모적인 거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예. 그런 그 불필요한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그 본인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예. 여기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기 뭐 너무 널널하고 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작 여기서 이제 한국 애들, 특히 한국 애들은 누가 뭐 시켜서라기보다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럼요. 예. 여기 고등학교 나와서 한국 하이스로 가는 애들도 있고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가는 애들도 뭐, 그러니까 하는 애들은 이제 그럼요. 어떤 그럼요. 예. 환경에서든지 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예. 예. 그게 학교 예. 문제가 학교에서 아니라, 뭐더 시킨다고 해서 애들이 예. 하는 것도 아니, 그, 그럼요. 다 예.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그거, 저도 이제 그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이제 런던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그런 말, 토론토는 정말 빡세게 가르치는데 여기는 너무.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곧잘 듣긴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여기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3, 4학년 애들한테 빡세게 가르쳐서 뭐 합니까, 지금. 그거는, 너무 한국하고, 수준 차이를 걱정하시고, 근데 빡세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면요, 한국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참,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빡세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요, 한국처럼 빡세게 가르치는 걸 원하면서 영어도 난 배워야 되겠고,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여기 왔을 때는 뭔가에 포커싱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충실해야지. 뭐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세상에 아직도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요, 그런 식 사고방식이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부모들이. 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해서 그것만 하면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가지고 애들 여기 왔던 이유가 애들 영어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온 거거든요. 아이들도 원했고. 저희는 그거 하나예요. 영어만 잘해가. 나머지는 몰라. 나중에는 뭐 그게 갭이 나든 한국과 갭이 나든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포기하고 온거 아닙니까? 예, 영어 때문에 왔으니까. 그럼 영어 잘해서 영어 공부, 영어 살아가는 데서 영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숙지하고 가고, 나머지 갭은 가서 메꿀 수 있으면 메꾸는 거고, 또못 메꾸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다 갭은 갭대로 메꾸면서 뭐왜 학교가 그걸 안 해주니, 뭐왜 빡세게 안 하니, 그거 참 제가 볼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 그 학교에서 그 부모들, 학부형들 자원봉사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거나 다잘 하면서 예. 그렇게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할건안 하면서. 좀 궁금한 게,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이크님 이제 시험 보신다고 실기 시험 같은 거는, 뭐, 조를 짜서 혹시 뭐 지판재를 지어라, 뭐, 이런 건가요? 있어요. 뭐, 지금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다 끝났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좀 이제 널널해졌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그 여기 이제 뭐그 쉐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작은 오두막 같은 집. 근데 여기서 이제 쉐드를 뭘로 쓰냐면은, 이게 무슨 집이 아니거든요. 그 쉐드라는 거는. 예, 같이 모양이 예, 그냥 집 이렇게 헛간 모양의 일종의 창고죠. 예. 예, 보통 뭐 백야드에, 여기는 이제 그 백야드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백야드 뒤에다가, 쪽에다가, 가령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쇼파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쇼파 말고도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뭐, 따로 있어요. 이게 좀, 예,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쇼파에 이제 쿠션 같은 것들도 쭉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가재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스노우블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눈 치우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자질구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 툴들이. 여기 문화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아직 쉐드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쉐드가 있는 집들은, 없는 집들은 이런 도구들을 전부 다그 게라지에 넣었거든요. 예, 게라지에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게라지가 보통 이제 뭐투 게라지든지 원 게라지든지 이렇게 차를 넣고 나면요, 그 양옆 앞쪽으로 여유 있는 공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덩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이렇게 놔두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투게자 이제 차두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차한 대밖에 못 집어넣어요. 예. 왜냐면 그 나머지 한 대는요, 그게 다 있습니다. 뭐 흙도 있고요. 무슨 뭐 자동 저거 이렇게 뭐 이게 뭐죠? 그 캐리어 같은 거, 흙 나르는 캐리어니 뭐 쓰레기통이 막 온갖 잡다한 건 한쪽에다 다 놔두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상 쉐드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쵸, 예.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게끔 일종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죠. 예. 창고인데 그게 있으면은 차만 딱 넣으면요 굉장히 깨끗하죠. 예, 그렇죠, 깔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게 사실상 이제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정말 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난잡하게 좀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놔두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지나가다가 저녁 때 산책을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게라지를 이렇게 열어놓은 집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봐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깔끔합니다. 예, 정말,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지? 왜 우리 집이랑 저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자각심이 이제 생기죠. 아, 빨리 쉐드를 지어가지고, 이게 좀 게라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쉐드인데요. 그 쉐드를 만드는 과정이 저희 컨스트럭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기 요번에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쉐드 하나를 짓는 게. 그 네. 완성되면 누가 갔습니까? 아니면 허뭅니까? 붓입니다. 아, 그게 그렇구나. 재밌는 게 뭐냐면, 샵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샵이 있는데, 그샵 안에, 이런 쉐드가 한 20개 정도가 지어져요. 실내예요. 실내에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이 조를 짜가지고요. 그걸 만듭니다. 나 비행기 행어 같겠네요, 완전히. 오우, 아니, 장관입니다. 예, 집다 지어진 게 있는데, 크기가 보통, 글쎄, 얼마나 하냐면요. 우리가, 여기 저희가 지은 게 지금 현재 10 곱하기 8, 그러니까 80 스퀘어 피트 짜리 짓거든요. 80 스퀘어 피트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 이게 평수를 알려주셔야 될 300평에 것 같은데. 3.58을 나누면요. 한 2.3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3평짜리 쉐드를 하나 짓습니다. 예. 제법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짓는 거를 이번에 끝냈는데, 실습 자체는 이제 그게 사실 제일 큰 실습이죠. 그 나머지 실습은 뭐냐면, 실제로 뭐 지붕을 만들 때, 지붕 만들 때 이제 지붕 거는 거를 뭐 어떻게 만들 거냐, 벽체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실습은 이제 이 쉐드를 만든 건데, 그게 끝났죠. 그래서 아직 부담이 아주 없습니다, 요새는.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 정도 평수면 박근혜가 곧 수감될 그방 정도 아, 그 예, 정도입니까? 평수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번에 너무 큰데요?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네. 예, 아, 이런 날도 오는군요. 아. 독방입니까? 뭐 그렇겠죠. 뭐. 본인한테 얼마 또 치욕이겠어요. 근데 뭐 근데 치욕을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뻔뻔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취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계속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 뭐 탄핵도 이렇게. 기각을 믿고 있다가 지금 예. 네.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될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청구되자마자 또 엄청난 또 충격에 빠졌다는 또 똑같은 그런 반응인데, 5천만 명이 다 아는 거 본인만 모르는 거지. 저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면요. 조서를 7시간 동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있잖아요. 왜 사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불이익 때문에 이거 점 하나 찍은 거 하나하나까지 그 살펴볼 정도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예, 얘기 그러니까 듣고서. 그 느낌이 뭐냐면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들이 나를 모함하니까, 이게, 어떻게 모함하는 거지? 내가 꼼꼼하게 살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예. 범죄자가 무슨, 그게 조서를 꼼꼼히 있습니까, 지금? 예. 어차피 조사 받으면서 대답도 잘안 했을 텐데, 그 내용마저도 또 수정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구차하고 아주 제가 볼 사람이. 때 구질구질합니다. 예, 인생 자체가 구질구질한 사람입니다. 좀 빨리 좀그 문제도 빨리 처리가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분 얘기 좀안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걱정인 게좀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살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 사진 보셨어요? 막 뿌얘가지고 전못 봤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얘기는 들었어요. 뭐 지금 뭐 보니까 기사 중에서 뭐 이웃의 탓만 할수 있겠느냐 뭐 이런 중국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중국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한국이 과거 뭐 80년대 공장이 많아가지고 규제가 사실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때는 예, 제가 볼때그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어떤 규제도 생기고,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국 자체 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만한 큰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게 뭐 우기는 건 아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왜, 중국 탓만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중국 탓이죠. 예. 탓만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중국만의 그 문제겠습니까? 예. 근데, 상당 부분은 중국 애들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뭐, 상하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뭐, 저도 이제 상하이는 안 가보고, 뭐 시안도 안 가봤고 제가 가본 거는 이제 베이징만 가봤거든요. 베이징이랑 청도 이런 데 가봐. 청도는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요, 중국 애들조차도 기함을 하더라고요. 저는 베이징 갔을 때 놀랬어요. 낮인데요, 앞을 못 봐요. 그 천안문 광장에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수 있을까? 네.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긴데도요.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게 시한 같은 경우는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증발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오니까 그럼요. 한국으로 예. 황사니 뭐 그거는요, 비상하지. 쌓여 있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딘가로 이동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어딘가로 이동.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기 봄 가을과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때 내려오면요, 우리나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설명의 대부분을 그렇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뭐 그것만은 아니다. 그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죠. 근데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주된 문제는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네. 거의 뭐 대한민국 그 인구 5천만 명이 저러고도 암에 안 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꽤 심각해서 한국에 계시는 그 친지분들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중국 애들들은요, 그 지네 나라 그 저기 애들만 좀안 보낼 뿐만 아니라 좀 황사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황사는 보내면서 지네 나라 애들은 안 보내겠다고 저렇게. 예, 지금 사드 때문에 다 같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 애들 좀안 봤으면 좋겠고 황사도 좀안 봤으면 좋겠고. 뭐, 아직까지도 이번에 그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 뭐, 상인들이 뭐 울상이고,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이제 전에 볼수 없었던 좀 유럽 쪽에 관광객들이 좀 늘었다고 하고, 그렇게 돼야지 계속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10년 동안 걔네들이 왔었으면 10년 동안 안 와도 되거든요, 사실. 예, 그게 이제 본전 아닙니까? 좀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좀 정화가 되죠.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안 오니까 뭐, 공항이 깨끗하다도 좋던데요, 보니까. 막 예전에 저기, 그 쓰레기 다 버려놓고 투척해놓고 가. 이제 걔네들 수준이 거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준 낮은 애들 자꾸 불러들이면서 오염시키면서 돈 번다는 것 아니, 근데 자체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아무리 미개해도 그렇지, 공항에서 면세 쇼핑을 엄청나게 해서 그 포장지면 뭐, 그거를 쓰레기통도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대합실에다가, 그게 또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 양을 맞아요. 보면 다 그런다는 건데. 그쵸.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좀, 본인들이, 이 중화민족 뭐 이런 파워를 믿고서, 이제는 그, 머리 쓰니까,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항에서 깽판을 쳐도, 예. 그게 심해요. 그게 있어요. 중국어로 막큰 소리로 항의하고 뭐 하고, 뭐 영어며 뭐 한국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쓸거 며칠인데 다 우르르 몰려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근데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한 민족이 또, 아, 참, 단합을 잘하는구나. 뭐,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인구수가 그럼 깡패죠, 사실상. 단합을 해서 좋은 일이라면 모르는데, 단합을 해서 그런 일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건 되게 저기 굉장히 전 세계 나라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뭐 중국 뭐 프랑스에서 뭐 경찰관이 총을 쐈는지 중국 애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뭐 중국 애들이 뭐뭘 불태우고 막 프랑스에서 뭐 난리가 났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중요시하는 나라에 가서는요, 지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건 니네 나라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죠. 불태우고 왜 천안문 광장에서 총 쏘면은 끽 소리도 못 하고 그렇게 많이 있어도 죽어 나가 자빠져 나가도 뭐 아무렇지 않은 나라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없는 나라가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중국인 하나 죽은 거 천안문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왜 프랑스 와서 불태우고 남의 나라 와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똑같이 니네 나라가 살아야 돼. 몇천만 마리 죽어 나가든 간에, 그렇게 호기로운 민족이라면요, 지네 나라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지네 나라에서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거 봤어요. 뭐, 지금 뭐 중국에, 미국에 이제 뭐, 투자 이민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50만 불로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투자 이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135만 불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4월 달말 이후에는 이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지금 뭐 애들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뭐 난리가 났대요. 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한국이 미국 욕하는 거랑은요, 중국이 미국 욕하는 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뭐, 온갖 욕다 하면서도요, 미국 가려고 하거든요. 저렇게, 그렇게. 이게 중국의, 이, 중국이란 나라가 제가 모순 덩어리거든요, 사실. 돈밖에 모르는 나라고, 무질서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명예롭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워낙 하나도 안 맞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주기도 뭐합니다, 이제 중국 애들은. 무서운 게딴건안 믿고 쪽지만 예, 믿고서 그거 그 하나 모든 믿어줍니다, 분야에서 예. 그냥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한다 할수 있다 마수가 많으니까 압도적이니까 우리가 밀고 나가면 뭐 못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인지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또 자국에서만 또 그것도 아니고 전 예, 세계 전 거의 막 세계적으로 온갖 곳, 어디든 예, 그쵸, 들쓰시면서 다 문제를 일으키니 예. 문화재마다 다 낙서해놓고 외국 문화재 뭐 이런 것들 사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인이지만 중국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중국인 뭐 취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인으로 오해받을 뭐 그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되게 누가 불쾌해요. 알겠어요. 되게 이게 불쾌해요. 예. 억울하죠. 이제 그렇게 또 오해받고 그러면 좀 저희까지도 이제 좀 그런 이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으로 오해해도 불쾌하고요. 중국인으로 오해하면 더 불쾌하고요. 그러니까 예, 참 그러거든요. 하여튼 여기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실 이게 중국 자본이 그 워낙 크다 보니까는 예. 돈이 이제 이렇게 중국 애들들은 뭐냐면 웃기는 게 뭐냐면 뭐 중화민족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네 나라에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예, 왜 지네 나라 살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가가지고 뭔가 좋게 만들어 놓는 건 없어요. 중국은 어딜 가든지 자본과 사람이 들어가면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상 있죠. 좋은 것만 취하러 들어가다가 다 빼먹는, 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 살파먹고, 뼈다귀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 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막, 그, 불개미들 타면 막, 한참 지나고 나면 뼈밖에 안 남고, 이런 거, 딱 그런 거예요. 중국 애들이 지나가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더 뭐, 발전시키고, 융성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이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쪽수가 많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니까는 이게 어디 그 타국에 나가 가지고 뭐 불을 태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짓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한 한국은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죠. 저는 이 언론이나 정치권 태도를 보면서 참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 자체가 더 놀랐더라고요. 박근혜 사건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더큰게 중국 애들 하는 행태거든요. 왜냐면은, 박근혜는 내부의 일이니까 창피해서 좋습니다. 감싸 안으려고 오히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까야 되거든요. 깔 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까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언론이나 네. 정치인도 없어요. 심지어. 그 무슨 정치를 하겠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지금은 사실상 국가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워낙 이제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사실 타국과의 거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 능력이 과연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정치인들한테. 제대로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는데 안에서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뭐 호기롭게 얘기나 뭐 어떻게 하겠다 하게 돼. 밖에다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저는요. 다 외교, 지금은 사실상 정치가 거의 외교예요. 그렇죠. 예.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저는요, 걱정스러워요. 야당에서 하는 애들조차도 그런 면에서 발벌 일 없고요. 예, 뭐, 문재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여당 애들 되면은 뭐,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만큼은요, 여당, 야당 구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누가 돼도 별볼일 없다는 거죠. 누가 돼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치 환경 자체는 이 정치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게 외교인데 이걸 통해서 경제 문제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리더를 잘 뽑아서, 좀, 뭐,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강대국 상대로 이제 외교를 펼칠 때, 그래도, 나름, 할 얘기 다 하고, 뭐, 전작권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데 그때 당시 있어서 부시한테도 뭐 부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자서전에서 약간 뭐 또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얘기 잘안 듣네. 우리 얘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뭐이 야권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그 지금 현재 뭐 이런 관광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 미쳤냐? 한번 해볼래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게 맞는 거라면 야 사드 철수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국에서 우리 사드 그냥 계속 그냥 놔둘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뭔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에 맞게끔 그들을 약올려 가면서 그 쟁취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라는 거죠. 여권에서 뭐 야권에서 저렇게 해? 그럼 나는 야권 애들 저기 약 올리려고 그 다른 쪽으로 얘기해야지. 이따위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또 여권에서 해? 그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예. 뭐 정권을 잡고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뭐, 이런 수준 낮은 정치인들을 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 국익보다 본인 임기가 더 중요한 그렇죠. 사람들이라서, 전체가 다 약간, 저는요, 뭐, 국익은, 이게 하는 거 보면요, 국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국익이 우선이거든요. 국민과 국익이 우선인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예. 본질도 전혀 모르고, 어디 후보 보니까 공약들을 들어보면 웃기는 거죠. 뭐 무슨 교육제도를 무슨 개혁하겠다. 뭐 저기 무슨 EBS만 봐도 뭐 원하는 대학을 뭐갈수 있게끔 하겠다. 바보 아닙니까?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왜 지금 왜 나왔겠습니까? 대입 문제는요, 사실상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교육 문제는요 교육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 문제라고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멍청한 거죠. 네. 이거는요, 사회 문제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교육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땅덩어리 넓고, 인구 적고, 이게 기반 자체가, 뭐, 이러면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네. 국민성이 잃지 않으면 또안 생기고요. 이게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손을 어떻게 대도요,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더 나빠지거나. 예. 예. 저는 차라리, 뭐, 국민의, 만약에 제가 뭐, 대통령이다, 아니면 지도자다, 이러면요, 해외로 나가라. 더 이상 우리가 수용이 안 된다. 이 국가가. 해외로 나가서 차라리 저거 해외 나가서 지원을 하는 걸 할게. 우리가 뭐 유학 자금을 뭐 하는 걸뭐 해준다든지 다른 데돈 쓰기 뭐 반값 등록금 나오면 뭐 합니까?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값 예. 등록금 해주면 뭐할 겁니까? 차라리 그 반값 등록 갖고 해외 나가. 내가 그 반값은 내가 대줄게. 어떻게든지 뭐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반값 대학 등록금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그 주장 자체가. 근데 여튼 그게 맞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저는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실험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잡아라 차라리. 그 우수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구도 좀 줄고 경쟁도 좀 떨어지고. 예. 노인들 야 그러지 말고 일본 옛날에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은퇴해. 물가 더 싼데 나가서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이 부하를 줄이면 이게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사회 문제가 이게 교육 문제도 치열해지지 않으니까는 근본적인 걸 해야 되지. 자꾸 그이 처방 자체가 단발성이고 단방이죠. 그냥 그야말로 이제 증상만 이제 치유하는 거죠.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건데 예. 암에 걸려가지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가령 무슨 이 바깥에 종양이 나는데 실제로는 암을 치료해야지. 이 바깥에 암 때문에 발생한 이 피부에 생긴 종기만 열심히 치료한다고 이게 암이 낫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딴 식이라는 거죠. 네. 네. 마이크님은 청년들한테 이제 좋은 데 가서 꿈도 펼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혹시 그 박근혜처럼 중동에 뭘 몰려가라 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좋은 데라는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데라는 게 뭐냐면 무슨 선진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자기 네. 성향에 맞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그래,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는데, 장윤정이,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예. 아는데, 근데요, 남들이 다 하는 걸왜안 하냐, 남들이 안 하는 걸왜안 하냐면요. 리스크가 있어서 안 하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생각하죠. 그냥 중박치기 하자. 중간만 가자라는 이것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걸 몰려가는 아니, 다들 거거든요. 뭐, 안전지. 예. 근데, 사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안전한다고. 왜냐면 중박을 못 해요, 지금은요. 최선을 다해서 중박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거를 할 때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그러니까 전 나가서 지금 여기 이제 가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여기 한국에서 온 친구들 보면 나이 20대 초반인데도 뭐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해요. 이 꿈까지 다 이미 여기에 오기 위해서 뭐 돈을 벌고 이미 예. 여기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참 똑똑해요. 예. 그런 애들이요 한국에는 명문대 다니는 애들보다 훨 나아요. 그쵸, 똑똑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치밀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아요. 현명한 거죠. 이제 예. 젊었을 때 너무 공부에 묶여서 아니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할 때그 시간에 좀더 현명하게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그렇죠. 돌려보면 차라리 그 해외 진출 그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그럼요. 도움이 되고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냥 아프리카가 됐던 동남아시아가 됐던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가 됐던 남미가 됐던 정말 한국 젊은 사람 친구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 구태의 이연한 아니 저는 그래요. 이뭐 저를 포함해서 기존의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수구 세력이 찌들어 버리고 아주 정말 아유, 뭐, 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이런 세대들이랑은 혀도 섞지 말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리고 그냥, 이 세대들은요, 그냥 이 세대들끼리 남아서 대한민국에서 쟤네들끼리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하든지 찌그러지든지 지금은, 국적이나 국가를 운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엄성, 그 다음에, 또, 꿈,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게 국가인 거지, 자기 국가인 거지, 내가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혈연 지연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막연한 애국심으로,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를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합니까? 국가가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 띄워서라도, 그 국민을 데려오고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볼 때,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안 돼요, 그게. 그럴 만한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너무 그 국적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정말. 1분 남은 시간은 뉴스 브리핑 짧게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캐나다 뉴스도 아니고요. 근데 순전히 이제 우리 팟캐스트 이름과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네. 소식이에요. 또 이거 증권 전문가인 또 마이크님의 분석도 살짝 또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이 한인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패딩 브랜드 있죠? 캐나다 구스.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캐나다 구스가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첫날에 아, 대박을 대박을 예, 봤습니다. 기사. 터뜨렸다고 네. 합니다. 뭐 공모가며 뭐며 뭐이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근데 장중 40%가 올랐다고 하면 뭐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건가요? 예, 대단한 거죠. 예, 뭐, 일단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때부터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넷마블이 상장 때문에, 뭐, 13조 원이 됐다는 등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이게 참, 일단 뭐, 금액 자체가, 뭐, 상당하죠. 일단 뭐, 예, 뭐, 예, 1억 3천만 원도 아니고, 예, 13억도 아니고, 130억도 아니고, 1300억도 아니고, 1조 3천억도 아니고, 13조 원입니다. 예, 이게 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 계속 이렇게 뼈를 묻고 있는 사람은, 그런 꿈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한참 제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 시기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IPO 관련된 일들을 했었거든요. 좋은 시절도 참 있었죠. 이제 한국에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벤처 활성화 조치 때문에 사실 그때 사실 뭐 잊을 수 없는 수익을 낸 적도 있었고 참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해외 나가서 뭐 이런 좀 전에 이제 얘기도 했지만은 전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는 참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고 이 굉장히 틀에 박힌 이런 한국의 그 공식이 있죠.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느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느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주 틀에 박힌 듯한.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틀을 과감하게 벗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건 없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왜냐면 세대의 교체 수단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는 우리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가령 어떤 공부를 했는데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나가요. 막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 예. 그럼 그걸 제가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 하거든요. 기기가 아닌 이상. 그게 이제 젊은 20대 때는요. 업데이트가 글쎄 뭐 1년, 2년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30, 40이 넘어가면요. 그게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가정도 생기고요. 뭐 다른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면요.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일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나태해서라기보다도 못 따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품을 바꾸면 되거든요. 직장에서의 부품은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쏙 빼가지고요, 최신의 트렌드를 습득한 새로운 사람을 갖다 꽂으면 됩니다. 예. 교체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뭐, 새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뭐, 그래도 갖다 꽂으면 돼요. 사람이 부품화 이미 돼버렸어요. 예.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히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럴까? 잘못된 생각. 내가 빠지면 조직이 흔들릴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아, 전혀 아닙니다. 조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안 흔들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빠져나가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좋은 부품을 갈아끼기 때문에. 얘는 뭐냐? 그건 부품화되지 않으려면요, 자기 얘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독창적이고, 예. 창업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10년 전부터 전 창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창업은 한국에서는 힘들고요. 나와서 하라는 게 저는 맞습니다. 큰 시장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나와라 했던 이유는 일단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 산업이 일천한 캐나다에 와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10년만 더 빨리 나왔었으면 내가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도전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물론 지금도 도전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역시 세상은 넓습니다. 한국에서 볼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니까요. 한국처럼 같은 사업을 해도,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도.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파이가 크다는 거죠? 파이가 크면요, 나눠줘도 자기가 먹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나눠주더라도요. 그래서, 뭐, 아까 지금 상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와서, 한국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 많이 나와서 창업해서,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다 상장해서, 이런 부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식상한 게 여기서는 신선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온타리오주 런던과 이 토론토 동부에 있는 오셔와가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예. 오시아는 모르겠고요. 런던은 동의합니다. 이두 도시는요, 이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랑 뉴브런스윅에 있는 그 세인트 존과 함께 이 캐나다에서 이민자의 삶의 질이 국내 태생 주민들의 가장 근접한 그런 지역으로 밝혀졌는데, 뭐 소득과 건강, 사회와 정치 참여도 뭐 이런 4개 사항을 근거한 분석 결과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오샤와, 저도 이제 오샤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소득 면에서는 이 오샤와의 자리 잡은 이민자들과 현지 주민 간의 격차가 가장 적었고요. 이 건강 면에서는 런던이 이민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많이 오시고요. 아무튼 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뭐 이렇게 또 네, 좋은데 뭐, 네. 뽑혀서. 그리고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죠. 이제 로그마크의 거장이기도 한밥 딜런, 런던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분 노래는 별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네, 저는 않아서 뭐, 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고 뭐좀 그렇지만 일부러 공연 찾아가서 볼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7월 6일 런던에 오시네요, 이분이. 참이 노벨 재단 이록 음악의 이 거장한테 노벨 문학상을 다 수여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또 발표됐을 때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좀 괜찮았어요. 그냥 뭐 앨범 시인이 뭐 소설가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또 대상으로만 하다가 또 노래하는 또 음유시인이라고 또 그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과연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노벨 뭐 문학상도 있고요, 뭐 문학상 말고 이제 뭐 의학상도 있고 노벨 뭐경뭐뭐 과학, 노벨 경제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좋습니다. 뭐 가령 뭐 과학상이 됐던 경제학상이 됐던 이런 것들은요, 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런 문화 관련된 것들은요, 사실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어권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뭐, 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는 이게 뭐, 이런 평화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기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뭐,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제3세계의 뭐 시인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는 경우가 있지만은, 문학을 어떻게, 누가 무엇의 기준에서 어떠한 잣대로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결국은 심사하는 것 자체가 서양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 무수한 작가, 각 국가의 작가들은 이보다도 훨씬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소개가 안 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 중에서. 근데 그거를 전투 하여튼 그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하신 이유로 이런 수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언론도 그렇지 않아요? 그 고은 시인 매년 이 문학상 발표될 때, 네, 오, 올해도 그렇죠. 그랬고요. 예. 매년 그렇죠. 예. 그 호들갑 떨고 설레발 하면서 정작 또, 항상 매년 그 고은신 댁 앞에 기자들 막 모여서 그 발표되는 순간 찍으려고 그렇게 몰려들긴 하는데, 가끔 어떨 때는 고은신도 매년 본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또 어떨 때는 그런 데에 대해 다 해탈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인터뷰할 때 보면 그 내심 그쵸? 또 본인도 인간인지라 그럼. 살짝살짝 이렇게 비치는 때가 있어요. 차라리 뭐 어차피 때가 되면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전혀 뭐 누가 봤든 신경 안 쓴다,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좀 쿨한 입장 계속 발표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어떨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인터뷰 하실 때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큰 영예이지만 뭐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설문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세상에서 이제 가장 행복한 나라 또 7위에 올라갔네요. 의미 없죠, 이제. 뭐.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뭐, 핀란드, 스위스, 뭐, 똑같아요, 그냥. 뭐, 거의 모든 설문이 이제 이런 식이라서, 더군다나 이번 설문은 또 7위네요. 1위도 아니고. 아, 한국은 58위라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 국민 총 생산의 소득 격차, 기대 수명, 뭐 정부와 기업 투명성, 뭐 이런 카테고리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뭐 리더가 바뀌어서 좀 정말 뭐 10위권 내로 깡충 뛰어오르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58위 이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뭐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뭐큰 소식은 없네요. 뭐 위험성이 좀큰 전과자가 이제 뉴 브런스윅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서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 이 60세 남성 어니스트 기테어라는 이 전과자죠. 폭행과 불법무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무려 1985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네요. 이야, 그러면 뭐 이게 도대체 한 30년을 교도소에서 아니, 사람을 죽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30년을 야 네,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지냈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이 딱 60세가 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가 런던의 어느 지역에 정착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분의 얼굴 사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런던 교민분들 보시고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1부는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